새벽 별처럼 은은히 빛나던 그대 눈빛이 내 맘에 닿을 때 한 걸음 그댈 향해서 다가가던 날 알고 있나요? 시처럼 그대를 말하고 긴 노래처럼 난 그대만 부르죠. 매일 같은 꿈을 꾸며 살아요. 그댈 포근히 안아주는 이 오늘은 우리 조금 멀리 있지만 불어오는 바람 속에 희망 전해요. 내 사랑 그대 슬퍼 말아요. 끝나지 않아 빛을 켜두죠. 혹시라도 그대 길 잃을까봐 가끔 혼자서